집을 나섰지.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게 제일 좋았던 거야. 매워 수목한 건 난 뒤에 나는 바로 작정에 세워. 너무 떨리지도 말자. 너무 내 생도 하지 말자. 그녀를 보자마자 점서부터 이런 말들 하지마. 그 자리에는 얼어붙어. 10분 정도 먼저 도착해서 어떤 여자일까 상상을 했어. 예뻤으면 키도 컸으면 좋겠어. 혹시나 하고 주위를 살피고 흐르는 노래를 따라 불렀어. 드디어 내 친구의 모습 보이고 나 수줍어 보게 쓰였어. 초등학교 동창이란 친구 얘기에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니 내 앞에 있는 건 다른 말인 너.